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오늘은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불의 병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묵상하면서 연합하라, 본받으라, 또 여기라라고 하는 여러 단어들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내야 되는 아주 귀중한 단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영육 간에 늘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육적인 삶에서도 보다 정결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안 믿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육체와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이루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날마다 분명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는 그런 명령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사욕은 죄의 법을 섬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고백했던 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로마서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7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사실상 이런 고백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믿는 자들 전체의 고백이라고 해도 옳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맞아 이것이 나의 고백이기도 해 나의 문제이기도 해 이렇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사욕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시작된 죄악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성경 또 한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몸의 사욕은 죄로 향하는 지름길이므로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누가 그런 명령을 했다, 말씀을 남겼다 이것을 떠나서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그런 말씀에 늘 순종하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라라고 한 것을 또 기억합니다. 오늘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육체를 향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눈,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또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죄로부터 자유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눈, 우리의 손은 이렇게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가장 쉬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또 손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지체들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바꾸어서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악한 모습들 중에 육체와 관련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대로 다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분명 짐승은 아닙니다. 예?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놈 이런 표현은 바로 육체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에 듣게 되는 하나의 욕이죠. 육체의 욕구대로 먹고 마시고 육체를 치장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쳐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육체를 과신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많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잘 헤아려서 이와 같은 모든 것으로부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도 그리고 지체 즉 육으로도 언제나 죄에 대해서 승리하면서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죄가 주관치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하셨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라 하셨고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매여 살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므로 당연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해서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는 그런 죄의 모습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되게 하지만 율법이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것을 알지 못했을 때에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뭐 그것도 고맙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면 죄에서 자유해서 우리의 육체를 주를 위한 병기로 사용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이 삶의 아주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실체적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나타내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육신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로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죄가 주관치 못하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